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 105 2016년 10월 25일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서한,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증명조직들의 과업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타구치고 있는 혁명적 악량의 시기에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가 열렸다고 하시면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는 당의 두리에 곧게 뭉친 노동계급의 단결된 위력과 필승의 기상을 온 세계에 과시하고 직맹조직들의 기능과 전투력을 독높여 노동계급과 전체 직맹원들을 새 시대의 말리마 진군회로 총궐기시키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용도와 크나큰 믿음 속에 창립되고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어 온 당의 충실한 노동계급의 대중적 정치 조직이며 주체혁명력 수행의 위력한 전투부대라고 하시면서 노동계급과 직업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혁명적 의리를 지니고 존엄한 지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해치며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왔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노도같이 일도섰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전인민족 총진군에서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하고 무궁무진한 장저력을 지닌 노동계급이 마땅히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용도를 정직하게 받들어 온 조선노동계급에게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었다고 하시면서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의 기치를 높이 축여들고 총진군 대우를 앞장에서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노동계급이 자기의 성스러운 지대적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동맹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직업 총동맹은 전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정적 투쟁과합으로 두루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직업동맹 안에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맹조직 사상생활 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직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힘있게 조직동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력 제1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직맹조직들은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속에서 대중체육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정상화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노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에 약동하는 기백에 차 넘치게 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직맹조직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쟁운동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과 전일학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 진행하여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직업동맹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직업동맹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급 동맹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조직들이 직업동맹 사업을 중시하고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환해서 전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직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관 뜻을 받들어 자국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영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었습니다.